비추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많네. What kiss을 세워주면서 우산을 받쳐준 사람 오늘도 잊지 못하고 비 속을 혼자서 가네. 내리는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.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이렇게 비가 내리네.